우리나라의 함경북도에서 민족유산보호사업을 군중적으로 벌려나가고 있습니다.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전국가적,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벌려나갈 때에 대한 조선노동당의 뜻을 받들고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, 청소년 학생들이 떨쳐나서 200여 개의 유적 및 시설물 보수, 나무 심기, 지대 정리 등 보호관리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게 했습니다. 도안의 민족유산보호부문에서는 과학연구기관들과의 연계 밑에 역사 유적 유물들에 대한 보존관리에 과학기술 성과들을 널리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근기 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.